이상한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마음 물안나 차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 구령 완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마다 울었어 소리 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나를 두고 가시마 돌아올 기약이나 성왕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 허리춤에 달아주며 항상 고우는구나 박달재의 근본이냐